허브스 뉴스. 제7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대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1인에서 4인 이내 팀별 지원 방식이며 주제는 도시 안전 서비스를 키워드로 한 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202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연간 1인 최대 50만 원 면접 수당을 지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에서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6일 15시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주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이며 총 10명이 1,100만 원가량의 상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이후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가 38만 가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청구된 요금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2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전면전 일촉즉발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과 관련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장노엘 바로 장관은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대참사를 피해야 한다라고 회의 소집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민간인의 피해가 일어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채령, 기술의 박가람, 담당의 강태영이었습니다.